조용한 바람 그대 생각하나 내게 물어옵니다. 그렇게 그댄 어느새 내 맘에 조용히 내려앉죠. 깊은 잠일까 꿈을 꾸고 있나 모든 세상이 그대죠. 떨어지는 불빛 그마저 아프던 이유를 그댄 아실까요.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대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날 알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.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는 게 어디 눈물뿐일까.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엔 그대와 안고 있길 흩어져 버릴까 꼭 쥐어봅니다. 그댈 잡은 내 두 손을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대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알아들었다 눈부시게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. 아름답게 눈부시게 그댄 그리 어여쁘게 남아서 그 길을 걸어가죠. 환하게 피어나길 이곳에서 늘 바라봅니다.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대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처음